이집트 아랍 사회주의당 위원장 와히드 알 욱수리가 우리 국민들을 집단 유인 납치한 남조선 당국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규탄하여 19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